아무것도 더는 남기지만 내게 많은 걸 넣어줬잖아. 편히 돌아서도 돼. 널 불러 세워도 대답하지만 내가 받은 너의 사랑만큼 모두 돌려주기 했는지 너 없이 너를 위한 그 무엇조차 다 상처가 되겠지만 사랑은 했잖아 날 떠나가도 널 또다시 안아줄 수 없다 해도 너 아니면 난 몰랐을 해 이대로 내 모르는 채 서로를 가슴에 남긴 채 더 멀어져도 내 기억이 멈출 때까지 후회는 없어 잊을 순 없어 슬픈이 날 두려워져 이젠 다가갈 수 없잖아 내 가슴 안에 너를 다 지운다면 난 모든 걸